야 잠깐만 잠깐 비 저 저 저 엄마 집에 간다. 네. 좀 피아노 더 쳐고 싶었는데요. 조금만 더 쳐. 알았어 더 쳐. 치고 가자. 몇 분? 1분. 가세요. 2분만 더 해 그럼. 엄마 여기 밖에 있을게. 네. 어이 맞대. 가자. 다음에 하고 가자. 엄마 선생님한테 시간 되면 배울 수 있는 거 물어볼게. 가자. 말랑 휴대폰 들어. 아니 좀... 엄마 집에 간다고. 아니 좀